미제는 1일 침략적인 기리절부 독수리 17 합동군사 연습이 막을 내린 지 하루도 못 돼서 악명 높은 핵전략 폭격기 B-1B 편대를 남조선 지역 상공에 끌어들여 핵폭탄 투하 훈련을 벌여놓는 용납 못할 군사적 도발을 또다시 감행했습니다. 이날 미제는 괌도에서 리륙한 핵전략 폭격기 B-1B 편대를 은밀히 조선동해 상공까지 진입시켜 이미 조선동에 전개된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비롯한 전략적 타격수단들과의 협동작전 절차와 방법을 숙련한 다음 남조선 지역 상공에서 우리 중요 대상물들의 핵폭탄을 투하하는 훈련을 벌이면서 전쟁 광기를 부려대었습니다.